너처럼 번지며 제일 예쁜 옷을 입고 너를 만날 거야. 가장 멋진 연출로 아름다운 우리만의 공간에 Thursday 너와 나만의 미션 속 Nicole